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침엔 생각하고 낮에는 움직이고 밤이면 잠들라고요. 당연한 행동 양식이죠. 그리고 그건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일단 책을 덮고 세수를 하세요. 아니면 사귀던 사람과 일이 잘 풀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일단 생각을 접고 내일 고민하세요. 작은 지혜는 머리에서, 큰 지혜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머리로 안 될 때 가슴으로 행동하십시오.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씨, 그리고 대전의 CMF 회원, 시네마 뮤직 패밀리 회원이신 김태주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폭풍의 실주 중에서 Knocking on Heaven's Door, Guns N' Roses의 노래였습니다. 자, 하이틀로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계시죠? 김선주 씨,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한다고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죠? 한참 더울 때 시작하네요. 또 김장한 씨도 계시고요. 유승민 씨, 친구 영주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달라고 하셨는데, 자, 생일 선물 근사하죠? 괜찮았죠? 오늘은 감독이나 배우나 이 영화 스태프의 얘기를 가지고 꾸며드리는 시간인데요. 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해달라, 저런 사람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으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 옛날에 해드린 그런 분을, 그런 배우나 감독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경기도 고향의 서승현 씨 같은 분은 로버트 레드포드, 우리가 예전에 해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또 동대문구 제기3동의 김현아 씨도 다니엘 데이로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역시 이건 해드렸죠.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칼라 컨택트렌즈 시바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대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쓸데없이 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시사회를 가졌던 영화죠. City of Joy. 이 작품은 도미니크 라피엘의 베스트셀러를 영상으로 옮긴 것인데요. Killing Fields, Mission과 함께 롤랑 조페 감독의 3부작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세 영화는 내용이야 다 다르지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혀서도 쉽게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고귀한 인간정신, 이런 주제의식이 동시에 이 세 영화에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은 시티 오브 조이에서도 역시 사람들 간의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인도 최대의 도시 캘커타의 빈민촌을 무대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롤랑 조페 감독이 이 영화의 홍보차 지난주 목요일에 직접 내한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롤랑 조페 감독의 데뷔작인 Killing Fields 중에서 한 곡 듣도록 하죠. 자, FM 영화음악을 거의 매일 듣는다고 하신 강원도 속초 조양동의 김수영씨, 친구 홍수익희, 그리고 5반 친구 둘 모두 시험 잘 칠 수 있기를 바라는 대구의 최진욱 학생, 그리고 대구 수성구 반물동의 최지향 학생, 경북의 윤홍식 씨, 들어주십시오. 존 레논입니다. Imagine. 영화 Killing Fields에 삽입된 Imagine, 존 레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킬링필즈는 85년에 국내에 개봉됐을 때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관객을 불러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72년 캄보디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캄보디아 내전을 취재하기 위해서 특파된 뉴욕타임스 기자 시드니 셴버그, 그리고 그를 도와주던 중 조국의 참사를 경험하게 되는 캄보디아인 디스프란,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전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묘사된 영화였죠.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시드니 셴버그가 80년 1월 20일자 뉴욕타임스에 쓴 글, 디스프란의 생과 사, 한 캄보디아인의 이야기, 이런 제목의 글을 토대로 영화에 옮긴 것인데요. 오랫동안 이 작품을 준비하던 세계적인 제작자 데이비 퍼트넴은 이 영화를 연출할 감독으로 이제껏 그 영화를 단 한 편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신인을 캐스팅합니다. 바로 롤랑 조페 감독이죠. 결과적으로 이 위험한 선택은 성공적인 선택이 되었지만 사람을 볼 줄 알았던 안목 있는 제작자와 또 오랜 시간 TV에서 실력을 닦아온 재능 있는 연출자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롤랑 조페 감독은 데뷔작인 킬링필즈로 85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로 올랐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추어 배우인 내과 의사 행 뉴르가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크리스 맨지스 촬영 감독이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킬링필즈 중에서 한 곡 더 듣죠. Requiem for a City, 도시를 위한 진원곡, 뭐 이쯤 되겠죠.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 간 기억이 있는데요. 킬링필즈 중에서 Requiem for a City였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이렇게 첫 작품에서 완숙한 연출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신의 재능을 닦고 노력한 기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롤랑 조페는 1945년 영국 태생으로 맨체스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 연출을 꿈꿉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영국 국립극단에 들어가서 로렌스 올리비에 기용에게 사사를 받게 되죠.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지 그는 그 어려운 영국 국립극단에서 최연소 연출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뒤에 영화의 눈을 돌린 롤랑 조페는 TV로 일터를 옮겨서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78년 롤랑 조페가 BBC 방송에서 제작한 영화 식객은 뉴욕 영화제를 비롯해서 각국의 관련 영화제에서 TV 드라마상을 휩쓸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재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죠. 그를 데뷔시킨 제작자 데이비 퍼트넴도 바로 그때 그를 눈여겨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첫 영화인 Killing Fields를 만든 지 2년 후, 1986년, 롤랑 조페는 영화 미션을 내놓습니다. 미션.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죠. 남미의 정글과 세계 최대의 수량으로 낙하한다는 이과수 폭포, 숨이 막힐 듯한 영상,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애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또 그 속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연결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션은 개봉 당시에 우리에게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줬었죠. 자, 이제 이 음악 한 곡 듣고 이 작품을 만든 장본인 롤랑 조페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죠. 영화 미션 중에서 듣습니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오늘의 주인공 롤랑 조페 감독을 직접 모셨습니다. 박찬희 씨가 동시통 역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방한을 축하드립니다. 이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to Korea. And why don't you say hello to Korean people? Well, I would love to say hello to the people of Korea. I'd like to thank the people of Korea for inviting me to come here. And I've waited a long time to come to Seoul and to come to Korea. This is a very beautiful city from what I've seen of it. And I'm delighted to be here. 우선 한국의 영화 팬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네.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을 오랫동안 오고 싶어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와서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팬들도 가까이서 접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참 가까이서 뵈니까요. 저는 이렇게 약간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젊고 미남이세요. Before actually seeing you, she imagined only you, Rolang Jofe, as a rather old man. But now she finds that you are very handsome and young director. Well, I'm very flattered. 아, 박찬희입니다. 네, 이번에 내한하신 목적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작품 City of Joy의 홍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감독 자신이 영국 태생이어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요? I've heard that you came to Korea to advertise your new film City of Joy. And is it because you are a British director to be interested in the India? Or is there any reason you choose the city of Calcutta to be the stage of your new film? Well, this is a film about hope, and it's a film about hope in circumstances where people would normally believe there was no such thing. And Calcutta is an extraordinary city because it's wonderful, but it's also desolate. Life is very hard for people, but it's also courageous, and that's why I chose that city. 이 City of Joy는 희망에 대한 영화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곳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만한 곳인 캘커타에 대한 영화인데요. 캘커타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놀랍고 반면 아주 황량하면서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용기를 지녔습니다. 네. 그 캘커타 인도인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인도에서 촬영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전해주시죠. Yes, seems that you have a tremendous love for the people in Calcutta city. And there has been also many difficulties, much difficulties in directing there. Are there any episodes? Well, The way to understand this is if I tell you that the government of Calcutta is a Marxist government. It's one of the few Marxist governments left. The government of West Bengal are basically very hardline Marxists. And the problem they have is that being hardline Marxists, they believe on the one hand that they should have solved all the social problems in Calcutta. But although they've been in power for 14 years, they haven't solved any problems at all. Their way of coping with that is to try and make sure that nobody sees that there are any problems. So the last thing they wanted was a camera in the city. 이 캘커타가 위치하고 있는 서벵골주 지역은요, 그 지금 얼마 안 남은 그런 마르크시스트 주의자들이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아주 강경 마르크시스트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곳을 통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동안 해결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의 권력자들은 문제가 없는 듯이 외부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한 것은 가장 사실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이었죠. 예.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듣고 나서 얘기 계속해 볼게요. 아, 감독의 말로는 그 캘커타 주민에 대한 사랑을 담은 영화라고 했는데요. City of Joy 중에서 The Family of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 듣습니다.역시 꽤나 귀에 익은 음악이죠. 영화 City of the Joy 중에서 The Family of the Poor였습니다. 예,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는요. 국내에 그동안 Killing Field라든지 Mission 이렇게 두 작품이 상영이 됐었는데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이 생각하기에 감독이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여기에 이런 영화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our previous films like Killing Field and Mission has been a great success in terms of earning money too. And do you think is there any special reason for such a commercial success of your films in Korea? And what is your impression? I think that my films deal with human beings, and they deal with human beings as they really are. And I think that the history of Korea, which has been a very hard history recently, has made Koreans very sensitive to the truth, and very sensitive to the lies that people tell, and very sensitive to the fact that life is difficult. And I think that's what they appreciated both in The Killing Fields and The Mission, and I think what they'll appreciate in City of Joy, becaus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at exists in City of Joy and the strength of City of Joy is something I think will speak very, very deeply to people here, just as the stories of The Killing Fields and The Mission did. 그 영화들은 어떤 보편적인 그 인간의 문제를 다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그 역사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그 어떤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City of Joy에서는 그 빈부차의 문제를 많이 다뤘고 가난한 중에서도 그 City of Joy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에 넘치는 힘을 표출하려고 했는데요. 킬링 필드나 미션이나 마찬가지로 그 또 City of Joy도 역시 어떤 보편적인 문제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들을 보면요, 이렇게 뭐 전쟁이나 종교나 아니면 인간의 가난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극한 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표현하려고 하는 최대 관심사랄까 아니면 영화관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까요? Most of your movies took the theme of describing extreme situations like war, or you took the theme like religion or poverty. And why? What makes you so interested in such a particular situation? And what is your the perspective or opinion of the film? Well, I'm fascinated by courage, and I'm fascinated by the fact that no matter how bad situations become, there is something inside people that forbids them to give up hope. And I think that applies very much to this country. I think it applies to many countries that I've been in. Human beings are extraordinary creatures because they're capable of enormous violence and enormous anger, and they're capable of inflicting enormous pain on each other. But at the same time, they're capable of enormous love, enormous sacrifice, enormous loyalty. And I really believe that we can choose which side of ourselves we play to. If we choose to emphasize what's important, the creative side of human beings, the warm side of human beings, then I think we have a futur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people understand very simply. 저는 특별히 이 같은 테마를 택하면서 거기에 공통으로 흐르는 요소를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하는 감정을 느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 희생, 충성심 같은 또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좀 더 따뜻하고 따뜻한 쪽에 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해온 그 주제가 바로 그 영화관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영화계에 83년에 데뷔하신 이래 별로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적게 찍은 거, 그 과작인 것이 연출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Then I understand that the themes you chose was themes you choose represent your cinema world. Is it right? Yes. Yeah. And there has been a few films since your debut in 1980. And is there any reason for directing such a small number of films, or is it your directing style? I think you could say the number of the films is small, but the size of the films is large. Yes. So it takes a long time to prepare a movie. I mean, to plan the mission, to plan City of Joy took 2 or 3 years of assembl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getting permissions, getting the scripts written. So each movie is not just the movie when it's made, but it's all that goes into it. And also, we shouldn't say anything when we don't have anything to say, us directors. So sometimes it's good to be quiet. 비록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쉬는 듯이 보였던 그 기간은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미션이라든가 시티 오브 조이 같은 작품은 준비하는데 2 내지 3년 정도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관계자들, 배우들을 접하고 또 관련 관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영국에서 각본을 가져오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독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만들 거리가 없을 땐 쉬기도 해야죠. 그런데 작품 목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국내에 소개 안 된 작품 중에서 Fat Man and Little Boy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인지 감독이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Now I understand why you have made so such a few films. And I heard that you've made another film which is not released in Korea titled A Fat Man and Little Boy. Mm-hmm. Can you explain that film? Yes, that was the story about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And what the story is about is not really about the bomb at all, it's about power. It's about the danger that we all have, which is to use weapons, because that's all weapons are, as a tool to increase our power. There is this problem with weapons, that nobody who's ever had a weapon, in the end, hasn't used it. And the story is about how these men got together to make the atomic bomb, saying they weren't going to use it, and then couldn't resist it. Fat Man and Little Boy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기는 그 권력을 갖고 또 그것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록 만들긴 해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그 권력의 욕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상당히 스케일이 큰 작품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인상이요. 그 미션에 나오는 제이미 아이언스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t seems that the Fatness and Little Boy is also a large scale film, is it right? Yes. Yeah. 입니다. 그러니까 Fat Man and Little Boy도 대작이고요. And she said that you have a very similar face with the actor Jeremy Irons. Jeremy Irons? Yes, in the mission. Yeah. You've frequently heard such comment? Yes, Jeremy's very upset about it. Jeremy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업셋 한다는데요. 놀라워한다, 모욕감을 느낄 것 같지 않을까요?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미남이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미션도 그렇고요. 킬링필드도 그렇고 음악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데 그 영화에서 음악이 지닌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알고 싶네요. And we enjoyed very beautiful music in Killing Field and Mission. And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movie, film music? Well, film music is a wonderful gift because it brings out emotions, it enhances emotion. The film image cannot change the music, but the music can completely change a film image. And try it as an experiment. Turn off the sound and look at film images from very moving things. You'll find a completely different effect to when you listen to it with the soundtrack on. 조금 의역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영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음악을 더함으로써 그 좀 한 차원이 더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과거에 봤지만 잊어버리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인상은 막연하게 남아있죠. 근데 영화에서 음악이 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영상의 뚜렷한 이미지는 잊어버렸어도 그 영상에 갖고 있는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City of Joy나 미션이나 두 영화가 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았잖아요. 영화 음악가로서의 엔니오 모리꼬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The most of your films have Ennio Morricone as music director. And what is your appreciation of Ennio Morricone as a film musician? I love Ennio because he's passionate. The music comes right out of Ennio's soul. He's not a technician. I mean, he's wonderfully skillful as a technician, but he has real human feeling and real breadth, and his music is alive and creative and passionate. And that's rare. Ennio는 아주 그 정열적인 사람이고 또 네. 음악의 영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아주 정교하게 음악을 만들고요. 어떤 휴머니즘적인 관점이 그의 음악에서 항상 드러납니다. 창조적이고 또 영화를 살릴 줄 아는 음악을 만들어주죠. 예, 그러면요. 그의 음악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아, 앞으로 무슨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It is the last question. Are any films you are currently preparing? We're preparing a version of Moby Dick. Yeah. But told in a very modern way about the sea, because I don't think we can really understand who we are until we understand the sea, because of the life that's contained in it, because we came from it, because anybody who sails knows that when you sail a boat, you learn about yourself very quickly, and the movie is about that. 네, 모비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재구성된 영화인데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바다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더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또 그래서 같이 있기, 같이 말씀 나누기 참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your precious time. And we wish you have a good time in Korea. I look forward to it and I'd like to wish Korea the best of luck in the future. And I hope that one day I'll be coming back to this country when there'll be one large Korea. 네. 지금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 한국에 다시 와보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그때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레미 아이언스를 닮은 론 랑조페 감독,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온 영화 중에서 음악 한 곡 듣죠.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브입니다. 영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대라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구로구 독산 사동의 김경진 양에게 띄워드릴게요. 맑은 그리움으로 제게 글을 써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성동구 중곡 사동의 조경근 씨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영화 사랑의 수잔나 중에서 One Summer Night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for fancy wind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Night.